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세 즈음에서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는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장장 반세기 이상 결의의 가슴속에 쌓이고 맺혔던 분열의 서름을 6.15 통일시대의 봄빛으로 따스히 녹여주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투철한 통일 의지와 넓은 도량,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서 2000년 6월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남북 순회 상봉이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됐다고 하면서 그는 민족 자주와 대단결 위협 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결의에게 조국 통일의 리정표를 안겨주신 그의 거대한 업적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자주 통일 위협의 진두에는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시며 절세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하면서 천출위인의 영도 따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온결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